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2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김형수를 단장으로 하는 제1동포 조국 방문단이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